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인민 사랑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종호 작곡인 노래 인민 사랑의 노래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들에 대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무한한 사랑과 혼신의 세계를 감명 깊게 노래한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는 언제나 인민들과 거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노고의 길, 혼신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요라 같은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우리의 장군님이시야말로 한평생을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시는 위대한 오보이시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래 손율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햇빛과 같이 따사롭고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과 그에 대한 우리 민 모두의 뜨거운 감사의 정이 어린 밝고 따뜻하면서도 졸졸한 정서적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춘품으로 지내신 위인의 심장 속에 간직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웅신 깊은 사랑의 세계를 펼쳐보이듯 낮은 음고에서 상승하는 약박자의 손율은 2분 소리표와 8분 소리표로 구성된 리듬 진행과 결합하여 반복되면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감동적인 분위기에 잠겨들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길이 전하며 내 조국의 하늘가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다음 순서로 노래 조선의 장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리종호 작곡인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흉명무력의 진도에 서시요 무비의 담력과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 반동들의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며 우리 조국을 무족필승의 강국으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서는 백도의 담력과 기질을 천품으로 지내시고 손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 식대로 주체의 한계를 따라 백도의 붉은 길을 옥색에 지켜가시는 촌철 명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단순 이 부분 형식에 기초하고 있는 손예는 힘있고도 존진적인 리듬에 기초한 폭넓은 조약 진행과 높은 음역에서의 박력 있는 붙점 진행 등의 특징적인 음악 형상으로 해서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 낭만이 힘있게 맥박지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특색 있게 형상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